남조선 연합뉴스 뉴스1에 의하면 남조선의 부산지역 각계각층이 미제 침략군의 생화학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부산시민운동단체 요원들을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종당들이 19일 부산의 미국용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으며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5일 미군의 전형 부두인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전쟁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